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오지 않네. 이곳에 와서 만난 그 사람 지금은 왜 못 오시나. 찾아 헤매도 그 사람 소식 몰라. 나 항상 너를 생각하지만 내 모습 보이지 않네.